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아,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이근철의 Good Morning Pops. 굿 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We are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oday is 2016. February the 16th is Tuesday. DJ 이근철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의사소통을 정확히 하고 말을 할 때 단어 선택을 잘하는 능력을 verbal intelligence, 언어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Would you like to increase your verbal intelligence? This is interesting. After only one month of music lessons, a study at York University showed that 90% of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4 and 6 had a big increase in verbal intelligence. 한 달 동안 음악 수업을 받은 어린이들의 언어 지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Yes, the researchers said the music training had a transfer effect, which enhanced the children's ability to understand words and explain their meaning. 네, 그렇다면 영어를 배우는 데에도 음악을 활용하면 당연히 효과가 몇 배로 커지겠죠. So why not improve your verbal intelligence with JMP while listening to those tunes? That is a great idea. 네,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원래 서퍼 출신이지만 멋진 기타 연주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Wow, here's a surfer right yeah, with his guitar. Pretty cool tune. This is from Jack Johnson. It's called Better Together. 네, 자 방금 듣고 오신 곡 평소에 듣던 곡하고는 살짝 다른 버전이죠. Well, if you're an artist like Jack Johnson, you could remake your own songs many different times. 네, 딴, That 딴, was 딴, 딴, 딴, Better Together. 네, with the brass band in it, right? Maybe he should make a heavy metal version. Better Together. Yeah. 네, 네. 홈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GMP homepage, we have a message from GMP-er Yu In-gwan. 안녕하세요. 작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시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굿모닝 팝스를 알게 됐고요. 매일매일 긍정의 에너지 전해주시는 두 분 덕분에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긍정 에너지. 솔직히 한 시간 동안 뭐 배운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영어를 뭐 배운다고? 아유, 중요한 건 내가 긍정적으로 배울 때 달라지는 거예요. Yes, if you've got a good attitude, you'll be surprised at the many things you can do. 네, 왜냐하면 영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영어와 함께 할 때 더 좋은 결과. You're gonna get really, really good results. Sure. 네, with this positive mindset. 사연 보내주신 유인권 가족,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GMP에서 마련한 선물이죠. Good Morning Pops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ery nice. 자, 이렇게요. 만약에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visit any portal site and type in Good Morning Pops and look for our homepage. Sure, when you get to the homepage in the menu, look for Join GMP now. 네, 요 게시판에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요. We'll be waiting for your stories. Don't be shy. Reach out. Get in touch.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고 싶은 분들 세 가지 방법 다들 알고 계시죠? Number one,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가 있고요. 두 번째, 스마트폰에서 콩 앱이 있고요. 세 번째,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Good Morning, Pops라고 한글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지난 회차들도 이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의 예습 시간이죠. We're gonna find out what's in store for you. Welcome and good morning. It i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안녕하세요, 제이민입니다. 오늘도 역시 후회 없이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Look ahead time 출발할게요. From the top.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그녀는 이걸 기대해 왔어.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I'm sheltered by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이 내게 안식을 주네요. I'm sheltered by your heart. Old LPs are still in demand for record collectors. 옛날 LP는 수집가들에게 여전히 수요가 있지. Old LPs are still in demand for record collectors. 이렇게 세 가지 표현들 멋진 JJ쌤들이 재미있게 알려주실 거예요. 잠시만요. Thanks a lot, Jamin. All right, those good expressions are coming up very soon. The JJ Brothers got 적극 추천하는 즐거운 영화 감상 시간, Screen English. Welcome once again to Ant-Man. 네, 2월의 영화. 자유자재로 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New Hero, 바로 개미인간입니다. 자, Screen English에서는 항상 간단합니다. The simple goal. You can be a Hollywood movie star anytime you want, right? After finishing this. Sure. go to Hollywood. Why not? It just takes a little practice. 맞습니다. On what pages can we find the chance to be a Hollywood movie star? Well, here we go. Today's movie episode is on pages 130, 131. 네, 131페이지에는 who do you see there? That is the star of the movie, of course, Scott. 스캇이죠. 바로 개미인간 스캇이에요. 왼쪽에 나오는 우리말 부분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먼저 background story first. 자, 스캇이 헨크 핀 박사 그리고 그의 딸 홉과 함께 셋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바로 호프의 어머니가 사고로 죽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설명을 바탕으로 세 사람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e first round of challenge. Starting tips.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No kidding. Hope trained in martial arts at a difficult time. Oh, by difficult time he means when my mother died. We lost her in a plane crash. 네, what did you catch? Ooh, boy, I like this expression, look forward to. 네,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라고 해서 look forward, 앞쪽으로 목을 쭉 내밀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이미 씨가 해줬던 표현인데, 그 다음에 저는요, 뭐, difficult time. Also, this is a great expression to remember, martial arts. 아하, 슝, 파, 쿵, 으, 아, 이런 거잖아요, 그죠? That's right. 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 네. 자, 그래서 바로 martial arts, 무술까지 나왔고요. 힘든 시절이란 단어는 두 번이나 들렸던 것 같아요. Mm-hmm. 우리말로 해드릴 테니까 금방 들었던 영화 대사가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give it a try. 헨크가 얘기합니다. 호프는 이걸 기대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장난 아니네요 하고 스캇이 얘기합니다. 호프는 힘든 시절에 무술을 연마했어. 라고 했더니 호프가 힘든 시절이라 하면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를 말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헨크가 아, 우린 그녀를 비행기 사고로 잃었다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얼마나 들릴 수 있을지 we're gonna find out more in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No kidding. Hope trained in martial arts at a difficult time. Oh, by difficult time he means when my mother died. We lost her in a plane crash. 네, 자, 호프는 이걸 기대하고 있었지. Yeah, remember, this is father talking about daughter. Mm-hmm. He says, she ha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Yeah, this? To this event. 아, 이러한 어떤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기대하고 있었지, 학수고대하고 있었지라는 얘기할 때요. 그래서 look forward to예요. Yeah,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래서 밑에 그 다음에 반응이 장난 아니네. Yeah, yeah, yeah, yeah. 예, 그래서 바로 oh. no kidding. Well, that's what Scott thinks. He's been watching her. Mm-hmm. She's been beating him up. Uh-huh. She's been very aggressive all this time. So uh-huh. his thinking is, yeah, of course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He says, huh, no kidding. 예, 그러니까 장난 아니라는 얘기는 결국은 맞아 이런 얘기죠. Yeah, he knows she'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is.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호프가 그렇게 무술을 연마했어. 여러분, 영어의 대부분의 동작들은 연마시키다, 누구를 훈련시키다, train the team, train someone 이렇게 쓸 수 있지만 he trains 이런 식으로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Sure. 그걸 굳이 풀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말하는 게 별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스스로도 되고 남도 시킬 수 있다. 네. Speaking again of hope, hope trained in martial arts. 네, 호프는 무술에 있어서 스스로 연마를 했다 해서 trained in martial arts고요. It's good to know about this too. We know that arts refers to skills and talents, while martial, M-A-R-T-I-A-L, refers to fighting or war. 네, 그래서 전쟁이나 전투와 관련돼 있으니까 martial arts는 무술이고요. 언제, when? Oh, at a difficult time. 힘든 시절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호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여기서 뭐뭐라 함은 해서 by를 많이 씁니다. By difficult time. 네, 여기서 우리가 보통 그게 무슨 뜻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도요.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렇게 by를 쓰거든요. Yes, by difficult time. 네, 그 사람이 의미한 것은 he means 네, 바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When my mother died. 어려운 표현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헨크 얘기합니다. 우린 그녀를 비행기 사고로 잃었다네. 해서 누구를 잃다로 할 때 lose. We lost her in a plane crash. C-R-A-S-H는 충돌 사고를 crash라고 하죠. Yes, we lost her in a plane crash. P-L-A-N-E가 바로 비행기란 뜻이에요. Yes. 네. 자, 다시 한번 practice time. Close your book. What do you remember now? Mm-hmm. 뭐가 기억나세요? 제가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잔쌤 따라하시기 전에 한번 0.1초에서 1초 정도 예, 머릿속에선 수백 번도 반복하실 수 있어요. 호프는 이걸 기대하고 있었지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기대하고 있었다. 시제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No kidding. 네, 그러면서 헨크가 부연 설명으로 호프는 힘든 시절에 무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자네를 이렇게 팰 수 있는 거라네.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연마하다, train. Hope trained in martial arts at a difficult time. 네, 그래서 호프가 얘기합니다. 자, 힘든 시절이라 하면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를 말하죠. 라고 하면서, 그렇죠? When my mother died. Oh, by difficult time. He means when my mother died. 네. 자, 우린 그녀를 비행기 사고로 잃었다네. 라고 해서요. 그래서 lose someone. We lost her in a plane crash. 네, lose란 표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처럼 사람을 잃다, 뭐, 신체 일부분을 잃다, 누구를 잃다. 이게 비유적으로 이게 죽었다는 뜻도 되지만, 당연히 내가 그녀를 놓쳤다라든가,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고요. Mm-hmm. 네, lose some kind of a chance. Right.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 발음은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martial arts, 그 다음에 뒤에 at a difficult time이라고 안 들리고요. at a. That's right. Martial arts at a difficult time. At a. 연결되는 음으로 리을로 들린다는 거 정말로 그렇게 들리는지 한번 마무리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No kidding. Hope trained in martial arts at a difficult time. Oh, by difficult time, he means when my mother died. We lost her in a plane crash. 네. 자, 오늘의 key expression. Mm-hmm. She ha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네, 요거 세 번 확인.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네, 자, 온 국민이 사랑하는 Your Turn Time. 한번 소리 질러 보실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면 떠올리시면서 그죠? Start picturing and start speaking. Okay. 가겠습니다. 자, 그녀는 이것을 기대해 왔어요.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Your turn. 조금만 뛰어.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for a long time. Oh, you too. And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too.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Really? Yes, no kidding. Wow,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dating me. Oh. Wow, one more time.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Woohoo, good news. Sure. One last time there.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세번 더 확인.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리는 시간.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리는 그런 이유는요. 하나의 상황에서 하나의 표현만 알고 계시면 불안해지거든요. You get nervous when you think there is only one answer, right? So many options. 네, 한번 가볼까요? 이거를 학수고대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걸 기다려왔다는 얘기죠. Waiting. That's right. Looking forward to is similar to waiting. Mm-hmm. She's been waiting for this. 그 노래도 있잖아요. She's been waiting for this. Yes, she's been waiting for this. 자, 그 다음에는요. 예, 그다음에 그 여자가 기대한 것이 예상하다, anticipate. A good word, anticipating, anticipating, anticipating. This is something she's been anticipating. 네, 자, 됐죠? 그렇다면은요, there's a dialogue you've been anticipating for the last time.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No kidding. Hope trained in martial arts at a difficult time. Oh, by difficult time, he means when my mother died. We lost her in a plane crash. 네, 자,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영화도 이제 중반부를 지나고 있고요. 내일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멋진 노래 한번 들을게요. From Mika, this is We Are Golden. Good Morning Pops와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스 책과 어리어시리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팝송 감상의 색다른 재미 팝스 English. 자, 록셋의 It Must Have Been Love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Yes, now this song It Must Have Been Love was actually written by the guitarist of the band. His name is Per Gessle. 네. 자, 그 곡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가사 부분은 On What Page? Ian Pierce, please join us on page 132. 네, 133페이지에는 록셋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부분 들려주세요. Again, page 132, these are the lyrics. Make believing we are together. 네. 이게요, make believe가 뭐뭐 인체하다, pretend거든요. Yes.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 있다고, we are together. 우리가 아까 들었던 노래잖아요, 그죠? Better together. Mm-hmm. 함께 있는 게 더 나아요. Oh,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we are together.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한번 그렇게, 예. 그런 상상을 해봐요. Make believing we're together that I'm sheltered by your heart. 자, 또 뭐라고 상상해볼까요? 당신의 마음에 의해서 I'm sheltered. S-H-E-L-T-E-R. 이게 명사로는 의식 주 할 때 주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라고 할 때 shelter인데 동사 쓰이니까 집에 있으면 집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That's right. I'm protected, yeah? Uh-huh. I'm sheltered by your heart. 네. But... In and outside. 네, 그러니까 inside and outside인데 그냥 맞춰서 side를 뺀 거죠. But in and outside. 네, 안팎으로. I've turned to water. 네, 내가 물로 변했어요. Yeah, kind of like I've become weak. 네. No backbone.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막 흐물어지고 막 울고 그죠? I've turned to water like a teardrop in your palm. 당신의 palm, P-A-L-M이니까 손바닥에 있는 한 방울의 눈물처럼. Oh, and it's a hard winter's day. 아, 춥고 그다음에 힘든 그런 겨울날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느낌이 hard winter's day니까 아 그런 힘든 겨울날 It's a hard winter's day. I dream away. Dream은 꿈을 꾸다고요. Away가 붙으면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Yes, I dream a lot or I dream away. 네, 그래서 꿈을 계속 꾸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의 느낌이나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이 away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key expression은 당신의 마음이 내게 안식을 주네요. I am sheltered by your heart. 기억하시면서 take a listen again. In must have been love.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987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발표된 싱글이었습니다. Mm-hmm. Now, originally, this song was released with a different title. It must have been love. It was Christmas for the brokenhearted. Yeah, that was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크리스마스라는 거잖아요. Yeah, again, that was back in 1987, but that just really didn't click with the listeners, did it?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도에 영화 귀여운 여인에 수록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해 빌보드 연말 결선에서 2위까지 차지했었습니다. Yes, at that time, the number one hit song was a song called Hold On by Wilson Phillips. 네. And It Must Have Been Love took second place. 아, 그렇군요. 자, 바로 그 노래, 오늘 가사 부분. 다들 내용은 아시니까요. Before We Sing Together, 전쌤의 목소리를 확인합니다. Make believing we're together. That I'm sheltered by your heart. But in and outside, I've turned to water. Like a teardrop in your palm. And it's a hard winter's day. I dream away. 네, 멋진 곡이에요. 자, 일곱 줄인데요. 네 줄, 세 줄 가도록 하겠습니다. Sing together. Make believing we're together. That I'm sheltered by your heart. But in and outside, I turn to water, 여러분. Teardrop in your palm, and it's a hard winter's day. I dream away, 여러분. 가볼까요? Like a teardrop in your palm, and it's a hard winter's day. I dream. 네, 좋습니다. 그러면 must 이거면서 쭉 나가는 거죠. Exactly. 네, 오늘의 key expression은요. I'm sheltered by your heart. 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안식을 주네요. 당신 마음에 의해서 그게 집처럼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죠. Yes, I'm sheltered by your heart. Okay, 자 그렇다면은요, you're gonna be sheltered by the whole tune now. They are rock set. The name of the song, It Must Have Been Love. GMP 대학교의 여신 근숙이 산신령의 생일을 맞아서 어떤 선물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산신령님이 원하는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고민되네. 헬로 근숙. 엄마야 깜짝이야. 맛집 잘 오셨어요. 산신령님한테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Okay, anything you want to know? 어, 곧 있으면 사실 형님 생신이잖아요. 어, 갖고 싶은 거 없으세요? May I speak honestly? 어, 그럼요. 당연하죠. 편하게 어디 말씀해 보시라고요. Well, I would like to get some LPs. LP? 아, large pizza. 어, 그 정도야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죠. Oh, no, no, not large pizza. LP means long playing record. 어, TV에서 봤어요. 크고 동그란 거. CD처럼 음악이 나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 촌스러워. 그게 진짜 갖고 싶으세요? Yes, in fact, old LPs are still in demand for record collectors. 옛날 LP는 수집가들에게 여전히 수요가 있다고요? 알았어요. 어, 구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Oh, really? Wow, I have great expectations. Thank you, 근숙. 어, 우리 사이에 뭐 이 정도까지 그러세요. 음악 좋아하는 제재쌤들한테 LP 구입할 수 있는 거 물어봐야겠네. 어, 그럼 birthday party 때 만나요.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대표 문장은요, 눈치채셨죠? 옛날 LP는 수집가들에게 여전히 수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옛날 LP는? Old LPs. 아까 말씀드렸죠? LP는, 그렇죠? Long Playing Record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LPs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아직까지, 아직은 뭐예요? Still. 네, 그 다음에 수요에 빠져있다는 얘기는 수요를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 한다.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Yes, old LPs are still in demand. 맞습니다. In demand니까 무엇인가가 수요가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 For. 그렇죠. 그래서 for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LP를 수집하는 사람들. 그래서 record라고 얘기 뒤에 나왔어요. Yes, record. Collectors. C-O-L-L-E-C-T. Collect가 수집하다니까 거기에 collectors까지요. Mm-hmm. Let's put them together. 옛날 LP는 수집가들에게 여전히 수요가 있지. Old LPs are still in demand for record collectors. 맞습니다. 뭔가 수요가 있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 있겠는데요. 여덟 번 연습합니다. On what page? Well, today our practice sentences are in our GMP books on page 134. 134페이지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네, 흰 종이 준비하시고요. 영어 부분은 가리시고 차근차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 LP는 수집가들에게 여전히 수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For record collectors. Old LPs are still in demand for record collectors. 네, 두 번째. 그녀는 한국 패션 모델로 수요가 높아요라고 해서 바로 high demand죠. She's in high demand as a Korean fashion model. 네, 세 번째. Sam은 컴퓨터 기술로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얘기죠. For his computer skills. Sam's in high demand for his computer skills. 네 번째. Jessie는 그녀의 현장 공연으로 수요가 높다라고 해서 for her live performance. Jessie's in high demand for her live performance. 네, Jessie J라고 하는 영국 가수 노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라이브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Jessie's in high demand for her live performance. 다섯 번째, 여행 안내원은 그렇죠? 그들의 지식으로 수요가 많다라고 할 때 for their knowledge. Travel guides are in high demand for their knowledge. 네, 우리가 문화 해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그걸 알고 가서 볼 때랑 그냥 혼자 돌 때랑 전혀 느낌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Travel guides are in high demand for their knowledge. 여섯 번째, 탄탄한 젊은 친구들은 스포츠 팀에서 수요가 높지라고 해서 for sports teams. Mm-hmm. Athletic youth are in high demand for sports teams. 네, 그래서 됐고요. 일곱 번째, 중고차들은 외국에서 수요가 많아 used cars. Used cars are in high demand in foreign countries.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를 외국에서 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네. 실제로 제가 큐바 갔을 때에도요, 한국에 자동차가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특히 택시는 거의 한국차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일곱 번째. 중고차들은 외국에서 휴가 많다고 했네요. 금방 다시 한 번. Used cars are in high demand in foreign countries. 자, 여덟 번째. 골동품은요, 틈새 시장에서 수요가 높다 해서 in niche markets. Antiques are in high demand in niche markets. 네, niche 아니면 niche 다 좋습니다. N-I-C-H-E예요. 자, 1번, 4번, 8번. Rap, rap,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 타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Something is in high demand. One more time. Something is in high demand. Alright, the first one, here we go with old LPs. Old LPs. Old LPs are still in demand for record collectors. Old LPs are still in demand for record collectors. Number four, Jessie versus her live performance. Jessie's in high demand for her live performance. Jessie's in high demand for her live performance. Next one, last one, antiques versus niche markets. Antiques are in high demand in niche markets. 틈새 시장. Antiques are in high demand in niche markets.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2, 2, 2. Nay, you are given 3 photos. That's right. If you look, please, on page 135, you'll see there's a woman holding a record album. 맞습니다. Oh, 네, 아주 커다란 거. In bikini. Mm-hmm. 자, 옛날 LP는 수집가들에게 여전히 수요가 있지. 영어로 도전. Old LPs are still in demand for record collectors. They're making a comeback. Old LPs are still in demand for record collectors. They're making a comeback. 정답은 Old LPs are still in demand for record collectors. 딩동댕. 자, 반응은 뭐예요? 레코드반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잖아 해서 컴백이죠. Yes, they are making a comeback. 맞습니다. Make a comeback 해서 컴백을 한 단어를 쓰시면 다시 유행을 탄다는 뜻이에요. They're making a comeback. Okay, moving on to the second photo. The second photo does show someone, oh, a musician playing the guitar. 네, 제시는 현장 공연, 우리가 라이브라고 하잖아요. 그 현장 공연으로 수요가 높다. 영어로 도전. Jessie's in high demand for her live performance. She's a showstopper. Jessie's in high demand for her live performance. She's a showstopper. 네, 정답은 Jessie's in high demand for her live performance. 딩동댕, 맞습니다. 반응은요, 오, 환상적이지. Wow, she's a showstopper. Showstopper. If someone is so fantastic, wow, nothing else can compare. It's the end of the show after this person.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클라이맥스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showstopper. 이제 소극 다 끝났어요. 이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환상적인 showstopping performance, showstopping 뭐 이렇게 concert 쓰실 수 있는데 한 단어로 Yeah, wow, she's a showstopper. 됐습니다. The last photo. Third and final photograph does show a young lady. She's wearing a headband. And old TV or... It looks like that, an old TV, yes. Yeah. 골동품들은 이 틈새 시장에서 수요가 높지. 자, 그렇다면 틈새 시장 in niche markets라고 하는 것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빈칸 영어로 도전. Antiques are in high demand in niche markets. I can't afford them. Antiques are in high demand in niche markets. I can't afford them. 네, 정답은 Antiques are in high demand in niche markets. 딩동댕. 반응은요? 나야 그걸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 Can't afford. Oh, 그죠? expensive, huh? Yeah. I can't afford them. 그래서 A-F-F-O-R-D가 뭐뭐할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까 cannot. 다시 한번. I can't afford them. 네, 좋습니다.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중요 표현들. The moment you all been waiting for. John's magical recap. 'Some good news and bad news. You know that mean he has been waiting a long time for Gildong to propose. And he said to her, Oh, my darling, you must know I'm sheltered by your heart. You are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the world to me. And now for a long time, she's been waiting and waiting.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nd suddenly, he pulled out a package and she thought, this is the moment. This is the moment I've been waiting for. He opened it and gave her a record. And he said, old LPs are still in demand for record collectors. Congratulations. Well, she was happy to get the gift, but it's not what she was expecting. He didn't pop the question. She was waiting for a diamond. Yeah. 자, 여러분들 이야기 만들어 보시고요. 돌발 팝 퀴즈. 문제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돌발 팝 퀴즈 번호를 클릭하시거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8910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Screen English, we talked about a kind of a skill, a kind of a fighting technique. What kind of arts did we mention? 아, 어떤 그런 기술일까요? 앞에 M으로 시작합니다. 힌트 드리면 아자! 퓽! 이런 거 있죠, 여러분. Magic arts. 네. 아니에요. Oh, no, no. 자, 문제의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식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다들 참여하세요. 자, 여기서 저희 또 본인 세대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가수죠. Yeah, Cliff Richard has a song for us. It's Early in the Morning. 한 시간 동안 배운 내용 모아서 총정리하는 Today's Review Time. 지금만 잘 집중하시고요. 세 개만 잡아가시면 오늘 하루 뿌듯해집니다. 아시겠죠? 먼저 Screen English First. 그녀는 이것을 기대해왔어요. She ha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네, she has been을 빨리 줄이면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네,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목을 쫙 빼고 look forward, 앞을 보는 거니까 학수고대하는 거죠. 다시 한번 S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좋습니다. 세 번 확인.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He's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네, you must be looking forward to the next one. Here it comes. Okay, 당신의 마음이 내게 안식을 주네요. I'm sheltered by your heart. 맞습니다. S-H-E-L-T-R. Shelter가 죽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그렇게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Protect. I'm sheltered by your heart. 당신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보호를 받는군요. Who's gonna sing for us? Here comes Roxette. Ah,좋습니다. 마지막으로 Kiss English 기억나세요? 자, 무엇이 아주 수요가 높다, 수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단어를 쓰죠. Oh yeah, in high demand. 네, 좋습니다. 옛날 LP는 수집가들에게 여전히 수요가 있지. Still in demand. Old LPs are still in demand for record collectors. 자, one more time. Old LPs are still in demand for record collectors. 2월 16일 화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Hey, I have a question for you. Yes. What would you do if you could go back to age 17 again? Well, I wouldn't get married, that's for sure. 좋습니다. Let's find out more with this singer. The singer is Janice E and the song is At 17. 네, 17살로 돌아가고 싶은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오늘 후회 없이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멋진 John Valentine, Sam. Danny Guntel, Sam.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Bye.